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일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411만 톤으로 남한 정부가 추산했으며 이는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량인 540만 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동아일보가 1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9일 왕자르의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결과에 긍정적 입장을 표시하며 북한에 대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도중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한 고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진상규명을 하자는 남한 측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9일 정부는 금년에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11만 톤으로 남한 정부가 추산했으며 이는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량인 540만 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동아일보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인 411만 톤은 북한이 지난해 말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통보한 식량 생산량 501만 톤보다 90만 톤이나 적은 양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보한 501만 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곡이 아니라 도정하기 전에 조곡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도정 이후 식량 무게는 30% 정도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 해안 지역에 수해와 냉해가 겹쳐 농업 작황이 좋지 않아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관측해 왔습니다. 남한 정부가 추산한 2008년과 2009년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각각 540만 톤과 548만 톤이었습니다. 올해 수요량을 540만 톤으로 볼 때 올해 129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셈입니다. 이는 지난해 식량 부족분인 117만 톤보다 늘어난 양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전체 주민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을 1만 톤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식량 부족분 129만 톤은 북한 주민 전체가 4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9일 왕자르의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결과에 긍정적 입장을 표시하며 북한에 대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24시간 북한에서 나온 공개적인 언급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하며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긍정평가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하지만 올바른 언급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말 자체로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김계관 부상이 베이징에 있는 동안에 중국 측이 북한이 차기 6자회담 스케줄을 중국이 잡도록 허용해야 하고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의무 준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번 왕자르의 부장의 방북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현 상황을 매우 비슷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일은 방북한 왕자르의 부장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의지를 되풀이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관국들의 성의 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도중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한 고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진상규명을 하자는 남한 측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최정락 기자가 전합니다. 네, 최정락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박 씨가 군사통제구역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사건 시간인 오전 4시 50분쯤은 일출 전이라 어두웠고 관광객의 바닷가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본인 불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 측은 총소리가 들린 시간이 일출 이후인 오전 5시 15분쯤이고 통제구역에 관광객이 실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초병을 세우는 것은 북한의 잘못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관광객이 사망한 것은 어쨌든 유감이지만 공동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해 136일간 개성에 억류됐던 유성진 씨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출입 및 체류 남북 합의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하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최고 수뇌부인 김정일이 관광객 안전을 특별히 보장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겠느냐는 반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9일 정부는 금년에 남북 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가 국회에서 개최한 전환기의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원칙을 견지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국민의 뜻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핵 문제와 더불어 의지만 있다면 남북 간 인도적 현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그래야 남북관계가 새롭게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특히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주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현 장관은 특히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주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남북은 책임 있고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 장관은 최근 북한의 위협적 언동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되 일관된 원칙과 의지를 갖고 남북 대화를 진행하겠다면서 앞으로 개성공단의 통행, 통관, 통신의 3통과 관련한 군사실무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유주영이었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공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조선을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알고 북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썩어 빠졌고 무엇이 가장 우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진실을 까밝히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교육에 찌들 대로 찌든 여러분들에게 자, 김정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비위를 벗겨보도록 하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흑막 속의 장군님 비화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김일성 사망일인 7월 7일의 우문점과 김정일에 대한 저격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일에게 김영숙이라는 친이모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찬호 사건의 전모,

자기 권력을 위해 친이모까지 죽이는 희세의 사대마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최근 북조선 정세는 후계자 문제와 화폐 개혁에 따른 시장의 변화 등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한 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입니다. 저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강철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김정일 정권이 서해 앞바다에서 우리 측 NLL이라고 하는 국방한계선의 해안포들을 총동원해서 포를 쏘아대는 광란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 북한 동포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김정일은 새 벽두부터 남한으로 진군하는 뭐 탱크 부대 훈련을 관람했고 또 방사포 부대의 또 대남 화력 테스트를 하는 시험장에도 나가서 대남 협박을 지속하는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인민들은 화폐 개혁 때문에 당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에서 지금 국가 경제를 제대로 돌보는데 신경을 써도 모자라는 사람이 새 벽두부터 나가는 곳이 군사 훈련장, 군부대밖에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군부대사나 뭐 대지 양던장 뭐 이런 데나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김정일의 이런 그 행태는 정말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막가는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일의 대남 협박은 날이 갈수록 아주 유치해지고 있고 또 양아치 정권과 같은 이제 그런 행태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양아치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깡패도 아니고 힘없는 선민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이제 퉁쳐먹는 정말 저질적이고 나쁜 이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일 정권이 바로 이제 이런 저질 집단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를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 인민들 그야말로 다 빼앗기고 지난 10년 동안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뤄놓은 피 같은 재산을 다 빼앗긴 이런 북한 동포들을 무지막지하게 못 살게 굴고 지금 삶의 마지막 막장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이 김정일 행태는 정말 힘없는 자에게는 무지하게 강하고 힘 있는 자에게는 또 머리 숙이는 이런 저질적인 이런 행동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기 상전인 중국과 러시아 갈 때에는 그렇게 환대하면서 꼼짝 못하면서 힘없는 이제 북한 동포들에게는 그렇게 야비하게 놀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자기의 그 전집에서 인민위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인민을 하늘처럼 모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김정일은 인민위족, 인민을 족으로 대상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일 집단이 오로지 자기의 권력 유지와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서 2,300만의 북한 동포들을 정말 돌처럼 이제 버릴 이제 그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 동포들을 아무리 잡아도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이제 북한 동포들은 국가로부터 분리돼서 시장을 통한 생존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장사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많은 재산도 모았고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떼기반 농사를 해서 떼기반 농사에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두부도 해서 팔고 또 식량을 팔고 해서 또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집단 농장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이제 훔쳐서라도 살아야 됐습니다. 이제는 북한 사람들은 국가가 주지 않아도 심지어 도둑질까지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각자의 노하우를 쌓아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안정돼가는 추세이지만 권력 집단은 노무현 정권이 끝남으로 인해서 대외적 지원이 중단되자 급격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인공위성이라고 달아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시험 발사 시험을 또 하게 됐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해도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의 허접한 무기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국제사회가 할 수 없이 유엔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 자체가 국제사회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도 유엔 제재 차원의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돕고 싶고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그나마 대외 지원을 통해서 유지하던 정권이 정상화되려면 핵실험 핵무기를 포기하고 또 미사일을 뱉던 대량 상상 무기들을 해체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되지만 김정일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권력 집단이 해외 원조가 끊기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권력 집단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인민들이 쌓아놓은 개인 재산을 다 털어서 그걸로 이제 유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1 전투, 101 전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들이 사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통제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떼기밭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또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후의 수단까지 했어도 안 되자 이제 북한 당국은 소위 이제 화폐 개혁을 통해서 또 무지막지한 결단을 했습니다. 세계의 그 어느 날강도도 이렇게 인민들의 재산을 고조 몰수한 적은 없습니다. 인민들을 잘 살기에도 모자랄 판인데 잘 살겠다고 하는 인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 그 삶을 파괴하는 김정일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 내부에는 김정일 정권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노골적으로 한 놈만 죽으면 우리가 다 편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놈이란 바로 김정일입니다. 김정일만 사라지면 2300만의 북한 동포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놈을 위해서 지금 인민들이 반세기 동안 정말 전 세계 그 어느 국민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의 길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내부에도 김정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 집단과 북한 동포들을 분리해서 북한 동포들은 대한민국과 함께 손을 잡고 김정일 무리들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7천만 민족 대 김정일 집단 구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일 편에 서서 마지막까지 김정일에게 충성할 경우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김정일의 편에 서서 대대선선 민족 반역자의 어역을 쓸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북한 인민들의 편에 서서 김정일 독재 정권을 없애는데 기여할 것인지는 노동당 간부들을 포함한 지금 김정일 편에 서 있는 많은 간부들의 몫일 것입니다. 물론 간부들 속에서도 김정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생각이 없다고 할지라도 김정일이 붙어서 못된 짓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건 인민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서 김정일 정권을 몰아내는데 북한의 주요 엘리트들이 동참할 때 비로소 인민들은 그들의 용기를 인정해주고 새로운 북한을 건설하는데 그들의 그 지식과 용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한반도의 급변하는 구도 속에서 김정일 정권은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고 고립된 김정일 정권은 무질서한 대포 발사와 같은 이 광란적인 화풀이밖에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이 대포 도발은 결국 북한 내부에 산재한 정말 피치 못할 이런 그 급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그 충격, 이 충격을 통한 내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김정일의 도발에 우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고 이 김정일 도발할수록 결국 김정일 정권이 몰락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녘 형제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라디오 동의보감 시간입니다. 명색만 무상치료이지 병나도 야간첩 바로 쓰지 못하는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남한에 계시는 탈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동의보감의 진행을 맡은 최정락입니다. 이 시간 북한 동의사 출신 탈북자 김지성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지난주보다 많이 따뜻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낮과 밤이 기온차가 많이 날수록 더욱더 감기에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 여기서 손과 발을 깨끗이 하면 감기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심하게 하다 보면 구토 증상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이 구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랫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납북자 가족들의 사연을 전하고 또한 역시 북에서 남쪽의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계실 납북자분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인데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으로 납북자 최시철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언자는 최시철님의 배우자 전재임 씨와 아들 최상동 씨입니다. 1923년 강릉 출생인 최시철 씨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후 북의 인민군은 병력 확보를 위해 사람들을 모아 의용군으로 강제 투입시키는 상황이었는데요. 최시철 씨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방 좌익을 피해 집안 다락에 숨어 지내던 최 씨는 음력 7월 초하루 지방 좌익의 몇 차례 방문과 수색 끝에 발각되어 잡혀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 공산 중에 그 고통받은 건 말도 못해요. 그건 속 썩은 건. 그래서 참 안부 잡혀가려고 환자 두르고 뭐 뒤지러 오니 그 판이 어떠할 수 그 다락에 무멍 석달 모서 창등 시제 난 그 속에 가 파묻게 떠가 저녁 어두울 이렇게 나왔지. 나와서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래고 어디로 뭐 꼼짝도 못하고 하다가 그랬던 끄트바람과 잡혀갔지 뭐. 안 잡혀갈 수가 없어서. 완장을 찬 사람들에게 남편을 보내야만 했던 배우자 전재임 할머니. 26살에 만나 5년간의 결혼생활을 뒤로하고 생이별을 해야 했던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일주일 후에 빠져나온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안 가면 죽는다는 생각이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가 전쟁 맞추고 온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뭐 그래 가난들에 따라가니 내가 가도 일주일만 되면 올 거니 어떻게 빠져오든지 올 거니 이 소리 한마디만 듣고는 모르지. 그렇게 헤어진 남편에 대한 소식은 끊겼고 이후 무수한 소문만 들려왔을 뿐 어디로 떠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미 적화가 되어 있으니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협박했던 인민군의 말처럼 의용군이 되어 전쟁 방패막이 되었을 것만 같은 것이 전재임 씨와 아들 최상동 씨의 마음입니다. 전혀 못 들었지. 전혀. 그래서 집 떠나고는 그 소리 한마디 듣고는 집 떠나고는 몰라. 그 뒤에 예, 그 동네 그 같이 갔던 분들 이제 정황에 보면 학교에 일단 집결을 해서 뭐 하는가 뭐 이틀 있었대요. 사천 학교 막 뭐 이들 예, 뭐 하루 이틀 거 가서 아마 그 머물러서 아마 뭐 포대배치도 좀 하고 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진군으로 끌려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전쟁 그 방패막이로 가지 않았나. 최시철 씨가 잡혀간 후 폭격이 심해지고 그 지역에 교전이 발생한 탓에 남은 가족들은 피난을 두 차례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은 모두 불타 최시철 씨의 큰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됐고 당시 7살이었던 최상동 씨는 불탄 큰할머니의 시신을 거두어 할아버지와 함께 묻어야만 했습니다. 가진 농토가 없었기에 배우자 전재임 할머니가 집안 어른들을 모시며 생선장수 등 행상으로 집안을 꾸려갔고 그러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30여 년간 공장 근무를 하며 가정을 꾸려갔다고 합니다. 힘든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연저제 때문이었는데 아무 죄 없이 강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의용군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위에서 억울한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들 최상준 씨는 해외 취업의 기회도 공무원 시험에서의 기회도 잡지 못하고 회한의 눈물을 삼키며 피해의식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최상준 씨는 그동안 원망스러우리만큼 무심한 정부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다 우리 동족 간의 그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대화로 이루어져서 생사라도 알게 되고 또 만약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만나보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로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하는 그 좀 생사라도 알고 싶어요. 좀 정부에서 이, 우리 이 부분에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바라는 점이 막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이제 전재임 씨를 비롯해 가족이 바라는 바는 단 하나. 최시철 씨의 생사 확인입니다. 지금 제 소원이라는 건 어머니 생전에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 생사만 알면 좋겠어요. 만나고만 먹고 살고. 제사를 드리려도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아야 제사를 드리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소원은 지금 나를 화장을 해가고 그럼 아버지를 다 찾아가나 그러시는데 참 그 한 번의 어떤 그 시대의 그 잘못된 일 때문에 그때 났던 사람 생명체가 평생 시련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 자식들까지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최시철 씨에게 아내 전재임 씨와 아들 최상준 씨가 보내는 말입니다. 자진고상다 하고 새끼 둘 키워서 이제 나고 보고 이제 이만큼 80평사 살았는데 당신은 어디 가서 이런 허무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어디 가 살아있으면 얼른 살아있는 종족이나 알 거죠. 자식들이라도 애비라고 찾아보게로 당신과 나이가 맞네. 당신은 26이고 나는 27이고 내가 한 살 더 먹고 만나가지고 한 5년 살았나 하고 헤어지니 할 말도 없고 허무한 세월을 다 흘려보내고 그저 어디가 살아있던가 어쨌든가 그저 소식이나 얼른 알려듣게 해주소. 이 녹취가 이부까지 만약에 가서 아버님 귀에까지 들리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부디 살아계시다면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다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뵈러 가겠어요. 그날까지. 그저 건강만 하세요. 혹 어디에서든 살아계셔서 아버님의 큰아들 상노이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연락이 서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사만 확인된다면 나는 어떤 방법은 찾아뵈러 갑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연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